and lift your heart and fight for who you are. Put all your energy, let them see your identity. 우뚝선 내 모습 더 높이 올라가. 이 기회를 놓지 마. 내 이름 외쳐봐. 다소의 아블레테 심하테 모초리 에노카테오 미나세 사이코 노츠분 메자시테 아키라메. Make her one white.